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혼자의 욕심을 부렸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 대한 배려를 못했었구나 줘야겠구나